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선경칠감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한돌기념보고회가 11일에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주체 105 2016년 8월 새로 꾸린 우리식의 아크릴계 칠감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현지 지도는 자강력 제일주의 개치 밑에 아크릴계 칠감을 비롯한 화학제품 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서 인민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